이번 주 중에 우리나라에 온 나라가 들썩들썩이게 할큰 행사가 예정되어 있는 거 아시죠? 네, 어떤 행사죠? 네, 바로 평창 동계올림픽 그리고 패럴림픽이죠. 우리 정장로님 딸 소연이가 폐막식에서 한국무용 공연을 한다고 해서 더욱더 큰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 패럴림픽은 우리나라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굉장히 큰 기념비적인 행사가 될 것이라 예상이 됩니다. 우리는 이 평창 동계올림픽을 지금 언론이나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소문들 때문에 조금 낮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정말 엄청난 행사입니다. 이 우리나라가 이제 평창 동계올림픽 패럴림픽을 유치하게 되잖아요. 그럼 우리나라가 어떤 위상을 얻게 되냐면요. 세계 4대 행사가 있습니다. 대형 행사. 하계올림픽, 월드컵, 그리고 세계 육상대회,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계올림픽인데요. 이네 가지 행사를 다 치른 나라가 이 세상에 몇개 정도 될것 같으세요? 별로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그 다섯 번째 나라가 됩니다. 굉장한 위상을 갖게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평창 동계올림픽은요. 첨단 기술 올림픽이라고 불립니다. 우리나라가 그 통신 기술이 굉장히 앞서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이제 이 4G를 넘어선 5G, 이 5세대 통신, 미래 통신 이 기술을 이제 이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시연을 하게 됩니다. 4G가 LTE로 대표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LTE도 굉장히 빠르잖아요? 근데 그거에 50배 정도 되는 속도의 이 통신망을 이제 세계적으로 처음 선보이는 곳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이 평창 올림픽 그 운동 경기 중계 영상이 UHD로 전송이 됩니다. 가장 선명하고 가장 보기 편하다는 UHD 그것을 우리나라가 그런 화면으로 송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AI라고 불리는 그 인공지능 그 기술들이 이제 곳곳마다 선보이게 될 것이고요. 또 VR이라고 하죠. 그 어떤 그 가상 현실을 이제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래서 선수의 시각으로 경기를 볼 수도 있고요. 뭐 심판의 시각으로 경기를 볼 수도 있고요. 이런 첨단 기술들이 이런 선진 기술들이 이 평창 올림픽을 통해서 전 세계에 이제 알려지게 되는 것이죠. 아마 그래서 이 평창 동계 올림픽 패럴림픽이 끝나면 이제 정말로 우리나라에도 더큰 그런 수익들이, 경제적인 이익들이 창출되게 될 것이라는 그런 예상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또 하나의 큰 의미가 있는데요. 원래 올림픽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올림픽의 원래 취지가 뭐죠? 이 올림픽이라는 것은 전쟁을 하던 나라들이 그 전쟁을 멈추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찌르기 위해서 만들었던 그 창을 이제 서로 멀리 던지는 거죠. 그래서 멀리 던지는 사람이 승리를 하는. 그래서 전쟁을 멈추고 이 평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이 올림픽의 기본 정신입니다. 그래서 이번 동계올림픽에 북한이 참여하고 우리나라가 거기에 대해서 많은 양보를 하고 또 함께 그 한반도기를 가지고 입장하는 이 모든 일들은요. 올림픽 정신을 온전히 구현한, 그 평화의 정신을 온전히 구현한 몇안 되는 그 올림픽으로 역사적으로 세계 역사에 남게 될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뭐 정치권이나 언론에서는 이러쿵저러쿵 여러 가지 이야기들 하면서 비판을 하는데 그런 것들은 우리 안에서 조금 걸러내고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이 평창올림픽이 진짜로 평화를 상징하는 올림픽이 되도록 우리가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희생할 것은 희생하며, 특별히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께서 이런 복된 기회를 우리나라에게 허락하셨는데 이것을 감사하면서 이번 올림픽이 끝까지 평화롭게 잘 유치될 수 있도록, 치러질 수 있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 올림픽 이야기를 꺼낸 것은 이 올림픽을 우리가 위해서 함께 기도하자라는 그 의미도 있고요.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레위인의 성읍, 그 중에서도 도피성을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올림픽이라는 행사가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역사 속에서 우리의 기량을 보여주고 또 선진 기술과 또 거기에 우리가 함양하고 있는 남다른 정신을 보여주는 그런 행사가 되지 않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에서 자리를 잡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그 택하신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는 백성으로서 그들의 존재와 그들의 남다른 정신,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시스템과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보여주는 역할을 가장 잘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 레위 지파, 그리고 이 레위 지파가 거하는 성읍 중에서 그 도피성이라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도피성이 그 이스라엘의 존재 이유와 그들의 남다른 정신을 가장 잘 보여주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민수기 강의 초반부에서도 비슷한 내용을 말씀드렸는데요.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레위 지파, 제사장을 비롯한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리고 이 레위 지파와 제사장들에게도 또한 이스라엘이라는 이 다른 지파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선물이죠. 그래서 그들이 그런 형태로, 그런 시스템으로 살아갑니다. 어떻습니까? 레위 지파와 제사장들은 뭘 담당하죠? 제사와 예배와 성막을 관장합니다. 그것을 왜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위한 것이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반드시 필요한데 그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지 않도록 예배와 제사와 성막을 관장하는 것이 제사장과 레위 지파의 임무이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그들의 모든 것을 다 바칩니다. 생계도 포기하고. 그러면 레위 지파는 그거 하다가 굶어 죽는 겁니까? 아니죠.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들이 이 레위 지파의 생계를 책임집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선물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시스템을 가진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위치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이제 다른 나라의 선물이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하신 이유이고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복음의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장 잘 드러내주는, 가장 극명하게 드러내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레위인들의 성읍이 그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각 지파에게 땅이 분배가 됩니다. 레위인들은 처음에는 분배를 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계속해서 성막과 제사와 예배를 감당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거해야 할 것이 필요하니까 각 지파는요, 자신들이 받은 땅과 성읍 중에서 많이 받은 지파는 많이, 적게 받은 지파는 적게 레위 지파를 위하여 성읍들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딸린 들판과 땅들을 제공하게 되죠. 정말로 서로가 서로에게 선물이 된다는 것을 이토록 잘 보여주는 분배 방식이 또 있을까요? 그리고 그것이 더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이 레위인들이 받은 48성읍 중에 6성읍이 도피성으로 지정이 되는데 바로 이 도피성이 그것을 훨씬 더 극명하게 드러내줍니다. 도피성은 무엇입니까? 부지 중에 죄를 지을 수가 있죠. 부지 중에 실수로 죄를 지은 사람들이, 특별히 살인한 사람들이 실제 판결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몸을 안전하게 피신하는 곳이고 그런 그들을 법으로 보호해주는 것이 바로 도피성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혹시 실수하지 않고 살아가시는 분 계십니까? 없으시죠?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이 이 말을 조금 이 머리랑 말이랑 따로 노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임신한 산모한테 이렇게 물었습니다. 산딸이 언제예요? 막딸이 언제예요? 이렇게 물어야 되는데 만기일이 언제예요?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웃었다고 하는데 그런 비슷한 일들이 참 많죠. 어떤 사람이 그 자기 동네에서 어르신을 만났어요. 근데 이 어르신이 며칠 전에 환갑잔치를 치르셨거든요. 근데 이 사람도 비슷한 것 같아요. 아, 환갑잔치를 치르셨는데 이걸 축하해 드려야 되는데 환갑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환갑 60이 환갑인데 아 어르신 육갑잔치 잘 치르셨어요? 그러셨다고. 그래서 아주 그런 우스운 이야기가 있고요. 이거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그 어떤 보험회사에서 고객들한테 이제 이렇게 문자를 보내잖아요. 근데 고객님 사랑해요라고 보내야 되는데 직원이 실수로 고객님 사망해요라고 보내가지고 그 직원이 잘리고 그 직원의 상사들도 다 고역을 치르고 실제로 그 보험회사에 그 문자 하나 때문에 그 보험을 해지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이렇게 실수를 달고 삽니다. 부지중에 이런 실수를 굉장히 잘 저지릅니다. 말을 잘못해서 하는 실수는 그나마 봐줄 만하고요. 그나마 돌이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부지중에 우리는 사람을 해칠 수 있습니다. 저는 사람을 해치지 않는데요? 아니요. 우리가 사람을 해치는 건요, 부지중에 해칠 수 있는 일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그냥 밭일을 하다가 그 연장이 날아가서, 나무를 하다가 연장이 날아가서 사람이 맞아 죽는 일도 있을 것이고, 또 그런 일도 있겠지만 현대 사회로 오면요,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이는 것은요 굉장히 많은 일이 있습니다. 교통사고의 대부분이 실수로 부지 중에 그렇게 사람을 해치고 사람을 죽이는 일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얼마 전에 그 군대에서 사격장에서 유실된 총알에 맞아서 죽은 사람도 있었지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그냥 나는 내가 가진 돈으로 그것을 샀을 뿐인데 그것을 갖지 못한 사람, 그것을 그런 부분을 할당받지 못한 사람이 거기에 비관해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부지 중에 실수로 누군가를 죽일 수 있고요. 누군가를 해칠 수 있습니다. 물론 실수를 했지요. 무심코 한 것이지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고의가 아니더라도 그 파괴력은 동일하지요. 사람이 죽은 것, 사람이 다친 것은 동일합니다. 고의가 아니었어도 그 책임을 면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스라엘에게 펼치시는가 하면 레위인의 성읍 중에서 여섯 개를 선택해서 이런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들이 피할 수 있도록 도피성을 마련을 하시는 겁니다. 그들이 정당한 재판을 받기까지 보호하는 겁니다. 왜 그렇죠? 아무리 부지 중에 죽였어도 그 누군가가 죽었기 때문에 그 죽은 사람의 가까운 사람이나 친지나 가족이 이 사람에게 복수할 수 있잖아요. 야, 눈에는 눈, 이에는 이야 하면서 죽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수가 복수를 낳고 또 다른 복수를 낳고 이렇게 이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도피성을 이스라엘에게 여섯 개의 성읍을 마련을 하시는 겁니다. 사람이 타락한 이후에는 이렇게 일부러 죄를 짓기도 하지만 부지 중에 실수로 무심코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이 도피성의 개념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귀한 것이죠. 너무나도 소중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외에 다른 나라에는 이런 제도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만이 보여줄 수 있는 것이고 어쩌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 세상의 도피성으로 존재하는 것이며 그 도피성이 없다면 죄투성이인 우리 사람들은 모두 피투성이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레위지파가 도피성이고 온 세상에게 이스라엘이 도피성이고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의 도피성이 되어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우리가, 교회가 이 지역과 마을에 도피성이 되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회라는 것은 건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공동체가 이 마을에 도피성이 되어줘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도피성이 하는 역할을 좀 더 자세히 들어가 볼까요? 도피성은 우리가 이 마을에 도피성이 되어야 한다는데 그러면 우리는 이 마을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도피성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오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렇습니다. 도피성은 완충지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완충하는 것이죠? 죄와 죄의 결과들을 완충하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미움, 원망, 사망,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용서하지 못하는 이 마음들, 이것을 완충하는 것이죠. 죄가 또 다른 죄를 낳는 것을 완충하는 것이 바로 도피성의 역할입니다. 그럼 실제로 이 도피성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 중에 어떤 사람이 산에서 나무를 뱁니다. 나무를 베는데 도끼질을 합니다. 그런데 이 도끼를 잘 관리를 못했던지 도끼질을 하다가 이 도끼날이 그냥 슉 날아가는 거예요. 날아가서 옆에 길을 걷고 있던 어떤 사람이 머리에 맞아서 죽습니다. 그 옆에 있던 사람, 그 친구, 그 가족이 눈이 뒤집힙니다. 그래서 옆에 있던 거 도구들을 들고 너도 죽어라 하면서 막 쫓아옵니다. 그 사람 어떻게 했습니까? 처음에는 너무 당황해서 아무것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그냥 가만히 있다가 이대로 죽을 수는 없으니까 도망을 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언제까지 도망가야 되죠? 오늘만 잘 도망가면 됩니까? 내일은 안 쫓아온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한 가지 생각이 납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런 일이 있을까봐 도피성을 마련하셨구나. 레위 지파가 사는 도피성, 거기로 가자. 거기로 피신해 있자. 정말 정당한 재판을 받기까지 이제 더 이상 도망 다니지 않아도 되겠구나. 안도하면서 도피성으로 도망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도피성의 역할입니다. 근데 이 가해자, 부지 중에 저지른 이 살인자, 이 가해자에게만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아닙니다. 피해자의 가족에게도 또 동일한 역할을 합니다. 피해자의 가족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지 중이지만 내 가족을 죽인, 내 아버지, 내 형제, 내 친지를 죽인 자가 도망갑니다. 그가 도피성으로 도망가죠. 나는 그를 쫓아갑니다. 쫓아가면 나는 그의 어떤 모습을 보고 쫓아가는 거죠? 그의 뒷모습을 보면서 쫓아갑니다. 도피성에 그가 들어갑니다. 나에게 남은 그 사람의 인상은 뭡니까? 그의 뒷모습이죠. 나의 뇌리에는 그 사람의 뒷모습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참 지식인이고 신앙이셨던 이어령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미운 사람도 그 뒷모습을 보면 용서할 수가 있다. 저는 이것이 도피성의 의미와 같은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도피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지 중에 살인을 저지른 이 사람은 도망갈 곳이 있고요. 그래서 그 피해자에게 그의 뒷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누구에게나 뒷모습은요, 그 어떤 것으로도 감추거나 꾸밀 수 없는 모습입니다. 나의 뒷모습은요, 저는 절대 볼 수가 없죠. 저의 뒷모습은 누구만 봅니까? 다른 사람들만 봅니다. 혹시 거울을 통해서 제가 제 뒷모습을 본다 해도요, 좌우가 바뀐 그런 왜곡된 모습일 뿐이고요. 저의 뒷모습은 오직 타인만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도피성을 향하여 도망가는 이 살인자의 뒷모습을 보면서 이 피해자의 가족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그 뒷모습을 보면서 그가 어떤 일을 저질렀는지, 그리고 그가 왜 그 일을 저질렀는지, 죄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영원한 사망의 길로 부지 중에 가고 있는 그 사람의 존재, 그의 존재, 그리고 자신의 존재, 그의 처지,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게 되지 않을까요? 제가 너무 깊이 들어간 걸까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의 뒷모습을 보면서 또 도피성에 들어간 그 가해자의 그 뒷모습을 생각하면서 피해자의 가족은 거기에서 용서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물론 쉽게 용서가 된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리진 못합니다. 쉽게 용서가 되지 않죠. 그래서 이 뒷모습뿐만 아니라 도피성 그 자체가 필요한 것이죠. 개미라는 소설로 유명한 베르나르 베르베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약한 사람은 복수를 한다. 강한 사람은 용서를 한다. 그런데 더 강한 사람은 무시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실수로라도 나에게 아픔을 준 사람에게는 내가 복수를 한다고 해도 내 마음이 그렇게 후련해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용서를 한다 해도 그게 용서합니다라고 했지만 그게 가슴속에서 계속 되새김질됩니다. 사람은 죄성이 가득하기 때문에요. 사실 완벽한 용서란 불가능합니다. 기회만 있으면요, 그 아픔은 되살아나고요. 그 복수심은 다시 꿈틀거리게 마련이죠.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요, 무시가 필요합니다. 이 무시라는 것은 상대방을 업신여긴다의 그 무시가 아닙니다. 무시는 뭡니까? 보지 않는다. 마음에 담지 않는다는 거죠. 보지 않음으로 마음에서 덜어내고 비우겠다는 겁니다. 도피성이 바로 그 역할을 하는 것이죠. 도피성에서 이 가해자가 일정 기간을 지내는 동안 그 피해자의 가족들은 그 사람이 눈에서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눈에서 보이지 않는 이 무시가 일어나기 때문에 거기에서 마음을 비우고 정리하고 용서하는 시간들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도피성에 들어간 사람이 갇힌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진짜 갇힌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을 죽이고자 복수심에 불타는 이 사람이 진짜 갇힌 사람인 것입니다. 작년에 우리 겨자씨 사랑방 영화교실을 진행하면서 그 월리엄 폴 영이라는 사람이 쓴 그 소설을 원작으로 한 영화 오두막이라는 영화를 상영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 오두막이라는 그 영화, 그 소설에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용서는 있는다는 것과는 달라. 용서는 다른 사람의 목을 놓아주는 거야. 용서란 너를 지배하는 것으로부터 너 자신을 해방시키는 일이야. 또한 완전히 터놓고 사랑할 수 있는 너의 능력과 기쁨을 파괴하는 것으로부터 너 자신을 해방시키는 일이지. 그렇습니다. 도피성은요, 살인자를 보호해주는, 부지중에 죄를 지은 자를 보호하는 곳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그 죄의 결과로 인해서 정말 복수심에 사로잡힌, 정말 다른 잘못된 것에 그 죄의 역량과 죄의 결과에 붙잡힌 사람들을 풀어주고 놓아주고 해방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도피성인 것입니다. 레위 지파가 이스라엘 중에서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스라엘 이 나라가 온 세상을 향하여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고요. 오늘날 우리 고향제일 공동체가 이 마을에, 이 지역에서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온전한 샬롬을 확대하고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이 도피성의 의미에 다 들어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어떻죠?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신자이지만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 우리는 도피성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완충지대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심판자의 또는 복수심에 불타는 또는 재판장의 역할을 할 때가 더 많이 있습니까? 위대한 기독교 사상가 C.S. 루이스는 이런 책을 지었습니다. 피고석의 하나님. 하나님이 피고석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 책이 바로 우리의 그런 모습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 책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고대인은 피고인이 재판장에게 가듯이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러니까 고대인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이미 그들이 자신이 죄인이라는 그 역할,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거죠. 근데 현대인은 정반대라는 거죠. 현대인의 경우엔 그 역할이 뒤바뀌었습니다. 사람이 재판장이고 하나님이 오히려 피고인석에 계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요. 용서의 하나님이시고요.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분의 그림자로서 도피성이라는 이 놀라운 제도를 주셨고요. 용서를 배우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도피성이 되어서 이 완충지대 역할을 감당하면서 용서를 배우고 용서를 실천하고 용서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용서하기보다는 뭘 먼저 하죠? 정죄를 먼저 하죠. 근데 정죄하는 사람,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정죄하는 사람은 뭘 하는 것입니까? 그 사람도 용서하신 그 하나님을 피고석에 세우고 그 하나님을 정죄하는 것이죠. 그것이 C.S. 루이스가 우리에게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마음의 피고석에 누구를 세워놓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피고석에 서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피성에 이 놀라운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어떤 작업을 해야 될까요? 이 말씀 우리 삶에 적용하려면 어떤 작업을 해야 될까요?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그 피고석을 없애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뭘 만들어야 될까요? 도피성을 만들어야 합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닙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용서에 대해서. 용서라는 것은 고작 아홉 획수밖에 되지 않는다. 하지만 그 용서라는 것을 실천하려면 적어도 99번은 갈등을 겪어야 한다. 용서의 최대 수혜자, 용서를 함으로 인해서 가장 큰 혜택을 받는 사람은 그 용서하는 자신이지만 그것을 알면서도 우리의 가슴은 용서를 허락하지 않는다. 이것이 생각이 납니다. 용서란 무엇입니까? 용서란 그 아픔을 준 사람을 그리고 그 아픔을 준 사람이 준 그 상처를 잊어버리는 게 용서가 아닙니다. 그 아픔의 기억들은요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 사람이 준 상처는요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용서는 무엇입니까? 그것 모두를 그것 있는 그대로 그것 모두를 도피성에 두는 겁니다. 도피성에 그 사람이 들어가게 둠으로 그 상처와 기억이 들어가게 둠으로 더 이상 그 아픔과 상처가 내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이 용서인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 도피성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내 상처와 아픔 나는 없앨 수 없지만 내 상처와 아픔 그리고 그 가해자 그것 모두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놓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인가 하면 그것조차도 내 상처조차도 나에게 그 피해를 준 가해자조차도 선으로 바꾸실 만한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주님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 도피성인 것이고 그것이 용서이고 그것이 완충지대의 역할인 것입니다. 복수가 또 다른 복수를 낳지 않도록 하는 것 죄가 또 다른 죄를 낳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이고 그것이 우리가 이 마을에 살고 있는 이유인 것이죠. 그리고 그 도피성이라는 것은 나에게 피해를 준 가해자들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그 도피성에 가장 먼저 들어가야 할 사람은 나라는 것이죠. 나는 여전히 부지중에 죄를 짓고 있고 나는 여전히 부지중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사람인데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없고 내가 나를 책임질 수 없는데 내가 도피성이신 예수님 안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내가 나를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책임지는 인생을 사는 나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다른 사람에게 내가 도피성이 되어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마을에 도피성이 되어줄 수 있다 이 마음을 가진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 도피성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의 역할이고 오늘 우리가 이 지역에서 완충지대의 역할을 해야 하는 그러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용서란 무엇입니까? 헬리 나우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주의 기억들을 축복의 기억으로 바꾸는 것이다. 용서란 고통의 시간 중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깨달음으로 내가 치유되는 과정이다. 여러분이 이 마을의 도피성이 되어주시면요 그 도피성으로 말미암아 마을과 다른 사람이 치유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가 치유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잘 살아야 되지만 동시에 다른 사람을 잘 살게 하면요 내가 잘 살아지게 되어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인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서 나에게 일어나는 이 모든 실수, 나에게 일어나는 이 모든 가해, 이 모든 악함의 근원적인 해결은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가능하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의 이 놀라운 축복을 이 마을에 전하면서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역할인 것입니다. 이런 생각의 전환, 이런 삶의 전환, 이것이 담임 목사님 설교하시는 리빌딩 아니겠습니까? 이 리빌딩이 일어난 우리 공동체가 이 마을에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또 주님의 도피성과 완충지대가 되어주어서 정말로 하나님 나라와 그 온전한 샬롬을 이루어내기를 소망하고 기대합니다.